It's so crazy, 더 미치는 중이야. If you can see, 나에게로 와. 내일은 널, 오늘이 만들 거야. Wow, wow, wow, wow, wow, wow, wow, wow. 쇠뿔 달리고 flow, flow. 직진들이 봐도 I wanna 노래방. 세계 모두 내게로 올라가 두르자. 이대아, 이건 히트다. Wow, wow, wow, wow, wow, wow, wow. Rhythm, 밤새 움직여 매 밤 떠나 to the top 하늘로 걸음마 wow wow wow wow wow wow wow wow 마음이 끝